서방님 정대고 정리별헌데도 날 버리고 가리라. 금일 성군 임가는데 백년서 처음다 가오 날 다려 가오 한양 남구 나를 다려가오.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내 무엇을 달라고 하는 내 소원을 다 일러라. 제일명당 강실로 푼집에 내외분함 선자 춘년 헌당 그렇게 지어나 주랴 내 달라고 하느냐 내 소원을 다 일러라. 연지분 주 면경 석경 주랴 옥지환 금봉차 파간주 딴머리 칠보적들이 하여나 주랴네 달라고 하느냐 내 소원을 다 일러라 세간치 하여나 주랴 용장 봉장 깃떨이 책상이며 자게 함농 반다 삼층 각계수리 이층 들미장에 원앙금 침자벽에 새별과 같은 쌍용강을 팔치 던져나 주랴 내 달라고 하느냐 내 소원을 다 일러라 의복 치레 하여나 주랴 보라 항응 속적거리 보리 벌수 거적거리 남문대 잔솔치마 백방수하주 고장바지 물면주 단속꽃에 고향나이 속버섯네 멍고 삼승 겁버섯네 자지상직 수당해를 명내궁 아 맞추어 주랴 내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내 소원을 일러라. 노리개 치레를 하여나 주랴. 은저로롱 금저로롱 산업까지 미라부 미라장도 곁가리며 삼천주 바둑실을 남산 떠미만큼 하여 나는 실소 나는 실소 아무것도 나는 실소 고대광실도 나는 실코 금이 혹식도 나는 실소 원앙충충 걷는 말에 마부담허여 나